다가왔어. 숨죽이며 기다렸어. 뜨거미에 해가 지면 어둠이 내려오고 날 짓누르던 차가운 공기마저 날 맞지 못해. 멈추지 않아도 멀리 뛰어가 입에 맞출게. 멈추지 않아도 멀리 뛰어가 입에 맞출게.